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가 5일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미지와 남조선 괴뢰호 전광들의 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지와 남조선 괴뢰들의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해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와 끼리기즈스 딴 고려인 통일연합회는 3일과 6일에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